조선중앙통신사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 차대비를 백두산 청년 강국의 대축전으로 빛낸 데 대한 상보를 8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. 상보는 전체 청년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하여 청년동맹의 명칭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명명하고 주체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 제시된 대회는 전 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실현에서 역사적인 리정표를 알아새긴 청년 전의들의 의의 깊은 대회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가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청년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된 것은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젊은 가슴들에 달아주고 싶다고 하시며 우리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럽게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청년 중시, 청년 사랑의 정치가 나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상보는 지적했습니다.